끝없이 이어진 길 너와 함께 가는 이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두려움이 사라져 희망의 소리 들려 우리 함께 하는 이곳에서 세상은 다르게 성공의 성령으로 별들 사이 우리의 길은 이어져 다시 만날 그날까지 손을 잡고 떠나